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마음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저국을 위하여 불타는 시절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못 잊을 그 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어실 노래는 인민은 일편단심. 지켜온 일편단심 가야 할 길 손 멀리 더욱 굳게 간직하리 장군님과 맺은 종 핏줄처럼 지닌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